Booker. Let's go. 내 마음 지쳐버렸는데 사랑 같은 건 사치 아니겠니? 빰빰빰 샤리 빰빰빰빰빰 샤리. 하지만 나 자신 있어. 그러면 나타나도 두렵지가 않아. 나를 다시 볼 수 있을 만족감이 생겨버렸어. 네 모습도 길을 걷다 마주쳐도 우리 처음부터 모르던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잘 일어났잖아. 기쁨도 슬픔도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지기